있지만 내 깔려둔 모래시계는 세월 멈추고 있네. 세월아 가는 저 세월아 사정없이 가는 세월아 뚜벅뚜벅 나는 걷는데 뛰어가는 세월이 힘도 좋아 세월이 저녁으로 가는데 내 팽겨둔 모래시계는 세월 붙들고 있네. 청춘아 가는 내 청춘아 싸가지도 없는 청춘아 잠도 없네 세월은 힘도 좋아 세월은 짜잔 짜잔 길을 비껴라 잘난 세월 가신다 너는 가라 모래시계는 대구조차도 없네 인생아 아픈 내 인생아 돌아갈 수 없는 인생아 꼬불꼬불 힘든 인생길 잠도 가네 세월이 힘도 좋아 세월이